중국과 러시아의 출판 보도물들과 전문가들이 최근 조선반도 정세 교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신문들인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는 조선의 핵 보유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 압박 때문이며 핵전쟁 위협의 근원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에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론평원은 조선의 려니운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국제사회도 이제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처럼 정례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아 노버스치 통신사의 한 평론가를 비롯한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근 조선반도 정세를 고려해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외부 세력의 강한 압력으로부터 자체 방위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